이제 비로소 길이다. 가야 할 곳이 어디쯤인지 벅찬 가슴들 열어 당도해야 할 그 먼 곳이 어디쯤인지 잘 보이는 길이다.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가로막는 벼랑과 비바람에서도 물러설 수 없었던 우리. 가도 가도 끝없는 가시덤불 헤치며 찢겨지고 피 흘렸던 우리. 이리저리 헤매다가 떠돌다가 우리 힘으로 다시 찾은 우리. 이제 비로소 길이다. 가는 길 힘겨워 우리 허파 헉헉거려도 가쁜 숨 몰아쉬며 잠시 쳐다보는 우리 하늘. 서럽도록 푸른 자유. 마음이 먼저 날아가서 산 넘어 죽지법.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큰 사랑 만나러 가는 길이다. 더 어려운 바위, 벼랑과 비바람 맞을지라도, 더 안 보이는 안개에 묻힐지라도, 우리가 어찌 우리를 그만둘 수 있겠는가. 우리 앞이 모두 길인 것을. never die. 이별이란 지나가는 차 바퀴에 튕겨 나온 돌이 얼굴을 때릴 때, 무심코 들이킨 숭늉에 입술 대일 때, 틀린 시계 믿고 갔다가 기차 놓칠 때, 폼 잡고 다이빙했는데 수영복 찢어졌을 때, 안심하고 앉았는데 튀어나온 못에 엉덩이 찔렸을 때, 동전이 없어서 80원 남아있는 사람 뒤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끊고 가버릴 때, 무심코 친구 집에 전화했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우리 집이고 우리 엄마일 때. 그런 것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당혹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음악을 신청해 주셨네요. 대전동구 가양일동의 송치우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부메랑 중에서 Boys to Men의 End of the Road.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이성부 시인의 시 우리 앞이 모두 길이다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미드나잇 스페셜 시간입니다. 어느 시인이 얘기를 했죠.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고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곡이요. 영화 Your Lot of My Life 중에서 골랐습니다. 대구동구 효목일동의 이진영 씨, 대구의 임정은 씨 들어주십시오. 데뷔분이 부릅니다. You light up my life.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 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테이프 정보 준비하셨죠? 녹음 준비하시고요. 오늘 그 첫 순서로 준비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여행에 함께 찾아갈 로드무비입니다. 글쎄요, 꼭 로드무비라는 장르가 아니더라도요. 영화 속에서 길이 나오지 않는 영화는 없죠.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끝없이 어디론가 떠나는 그 여정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길은 떠남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로드무비의 세계로 우리도 떠나볼까요? 녹음 버튼 누르시죠. Yeah, my dad lets me drive slow on the driveway. I'm an excellent driver. But are you sure that you drive this car? Because it's only 28 miles on the odometer since I drove it a week ago last Saturday. Should be more than 28 miles. Look, my boyfriend is coming. Of course, today's Monday. I always drive the car on Saturday. I never drive on Monday. What is this? Who is this guy? I don't know. He jumped into the car. Yeah, we can jump out. I'm an excellent driver. Yeah, that's good. Come on, come on. Why'd you let him get in this car? This is not a toy. He says he drives this car. Dad lets me drive slow on the driveway every Saturday. Of course, the seats were originally brown leather. Now they're pitiful red. You know, these seats were brown leather. You know this car? I know this car. How do you know this car? Definitely know this car. It's 1949 Buick Roadmaster, straight 8, Fireball 8. Only 8,095 production models. Dad lets me drive slow on the driveway, but not on Monday. Definitely not on Monday. Who's your dad? Sanford Babbitt. Sanford Babbitt? 10961 Beechcrest Street, Cincinnati, Ohio. That's my address. I mean, what is it with this guy? Hey, who's your mother? Eleanor Babbitt. Eleanor? Died January 5th, 1965 after a short... Who the hell are you? Uh-oh. Huh? Oh, wait a second. Where are you going? 13 minutes to Judge Wapner, the People's Court. Hold on, wait a second here.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But you're a witness. You're going to be real. Participants are not... Hey, I'm talking to you. Case of Penny, California. Bruner, who is this guy? Raymond is your brother. The dispute settled here on form. People's Court. My brother? I don't have a brother. Dismissed in court case and have your dispute settled here in our form. The People's Court. The cattle are prowling. the coyotes are howling, way out where the dog is bold. Where spurs are a-jingling, a cowboy is singing this lonesome cattle call. Rides in the sun till his day's work is done, and he rounds up the cattle each fall. Singing his cattle call. For hours he would ride on the range far and wide, when the night winds blow up a swole. His heart is a feather, in all kinds of weather, he sings his cattle call. And he sings with an old western drawl. Singing his cattle call. Can I tell you something? Sure. Anything you like. It's kind of long. I got plenty of time. I knew these people. What people? These two people. They were in love with each other. The girl was very young, about 17 or 18, I guess. And the guy was quite a bit older. He was kind of raggedy and wild. She was very beautiful, you know. Thank you. Thank you. I could not wait another day. Darling, there is something I must tell you. Distant voices calling me away. Whatever time may take away, it cannot change the way we feel today. So hold me close and say you feel it too. You're part of me, and I am part of you. I can hear it when I stand the river. I can see it when I look up in the sky. I can feel it when I hear that lonesome highway. So many miles to go before I die. 정우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길에 관한 그 로드무비 속에서의 그 영화음악을 쭉 들려드렸는데요. 녹음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제목을 곡명들을 쭉 알려드릴게요. 다 합쳐서 몇 곡을 들려드렸냐면 8곡을 들려드렸네요. 첫 곡은요, 영화 스탄노 뚜띠 베네, Everybody's Fine 중에서 비아조였고요. 그리고 길, 라스트라다의 테마, Three Thorns Orchestra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인맨 중에서 그 두 형제가, 레이먼드와 찰리 형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들려드렸는데요. 그 뒤에 이어진 곡은 벨로스타즈의 아이코 아이코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 프라이빗 아이다호 중에서 에디 아놀드의 캐틀콜, 그리고 파리 텍사스에서 트래비스와 제인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처음 만난 장면을 띄워드렸습니다. 그 장면에 이어진 곡은 라이쿠드의 기타로 들어보신 파리 텍사스였고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 그 다음으로 들려드렸고요.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코라를 찾아 떠나는 호크아이의 그 여정에 흐르던 곡, 글래너드의 I'll Find You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요, 셀마와 루이스의 그 마지막 장면과 글렌 프레이의 Part of Me, Part of You였습니다. 자,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이 되죠. 대전 중구 문창일동의 이근혜 씨, 대구 서구 비산 6동의 박형순 씨. 여러분에게 여정에도 이 오늘 로드무비 속의 영화음악들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FM 영화음악 여름방학 특집 Midnight Special. 내일은요, 영화 속의 락을 보내드립니다. 좀 신나는 시간이 될 것 같죠? 자,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Cousins, 애정의 조건 중에서 비틀스의 노래입니다. 길은요, 길고 또 꾸불꾸불하죠. Long and Winding Road.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to your door will never disappear. I've seen that road before. It always leads me here. Lead me to your door. The wild and windy night that the rain washed away. Has left it full of tears, crying for the day again. Why leave me standing here? Let me know. 오늘 마지막 곡, 영화 금지된 장면 중에서 로망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